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?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.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.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.